50 languages. 42. 42. 42. زيارة المدينة. 도시 관광. 도시 관광. هل يفتح السوق أيام الأحد؟ 시장이 일요일마다 열어요? 시장이 일요일마다 열어요? هل يفتح السوق الموسمي أيام الاثنين؟ 박람회가 월요일마다 열어요? 박람회가 월요일마다 열어요? هل يفتح المعرض أيام الثلاثاء؟ 전시회가 화요일마다 열어요? 전시회가 화요일마다 열어요? هل تفتح حديقة الحيوانات أيام الأربعاء؟ 동물원이 수요일마다 열어요? 동물원이 수요일마다 열어요? هل يفتح المتحف أيام الخميس؟ 박물관이 목요일마다 열어요? 박물관이 목요일마다 열어요? هل يفتح معرض الصور أيام الجمعة؟ 미술관이 금요일마다 열어요? 미술관이 금요일마다 열어요? هل التصوير مسموح؟ 사진을 찍어도 돼요? 사진을 찍어도 돼요? هل علينا دفع رسم دخول؟ 입장료를 지불해야 해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해요? كم هو رسم الدخول؟ 입장료가 얼마예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هل هناك خصم للمجموعات؟ 그룹 할인이 있어요? 단체 할인이 있어요? هل هناك خصم للأطفال؟ 어린이 할인이 있어요? 어린이 할인이 있어요? هل هناك خصم للطلاب؟ 학생 할인이 있어요? 학생 할인이 있어요? ما هو هذا المبنى؟ 저건 어떤 건물이에요? 저건 어떤 건물이에요? هل المبنى قديم؟ 저 건물은 얼마나 오래 됐어요? 저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من شيد ذلك المبنى؟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요?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요? أنا أهتم بالهندسة المعمارية. 저는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أنا أهتم بالفن. 저는 미술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미술에 관심이 있어요. أنا أهتم بالرسم. 저는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유르샤 지야라투 모카이나 알 인터넷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